순 없어 불안 듯이 I swear, swear, swear 가장 위태롭다 느낀 순간 I know it is my time, time, time 몸에 걸쳐있는 graffiti 벗어던져 사뿐히